내가 입세라 해도 준 나란 신의 눈빛 되어 신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들을 태우고 태웠었네 두루루루 귀전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 시는 노래 부른다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 그 옛날의 사랑